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의 향기. 향기 봄 향기가 꽃이 있다면 청춘의 향기는 혈중에 있네. 불타는 심장에 숨결과 같은 그 혈중 없다면 청춘이 아니지. 우리 당이 안겨준 이두물한 꽃 청춘들 이 땅에 낙원 세우네. 청춘이 아니지. 열정 안고 빛내인 청춘 시절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응계풀이 청춘가. 시에 자란 청춘들 대로에 몸을 지금네. 미소가 넘친 차창에 화창한 봄이 웃는 듯 설레는 화룡 받으며 라침판 가리킨 곳에 씨앗이 되어 붙이려 도시를 떠나간다니. 청춘들아 노래 부르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의 배낭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자랑스러운 칭호. 이상으로 너림 욕곡 보내드렸습니다.